is more than present. Double S, one, two, three, let's come on. 눈빛에 날 스치는 가는 느낌,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, 그 향기 그 몸짓 더 가까이 낯선 널 붙잡고 싶어.